박근혜 패당은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영화 제작 노름에 매달릴수록 비참한 종말의 시각만을 앞당길 것이다. 조선영화인동맹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지금 우리 공화국의 영화 예술인들은 동족대결의 환장이 된 박근혜 역적 패당의 광란적인 반공화국 영화 제작 노름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박근혜 패당은 집권 후 지금까지 남조선인민들의 피땀이 스민 막대한 혈세를 당진해가면서 우리의 체제를 터무니없이 악랄하게 헐뜯고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각종 영화들을 대대적으로 제작 상영하여왔다. 최근에는 연평해전, 인천상륙작전과 같이 미국과 괴뢰들의 무분별한 북침무력 도발과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전쟁열을 고취하면서 지어 무엄하게 우리의 정치체제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들을 올토당토한께 왜곡날조하여 마구 헐뜯는 영화들을 꼬리낌 없이 만들어 내돌리고 있다. 얼마 전에는 박근혜 년까지 수화절개들을 끌고 그 무슨 영화 시사회라는 것을 벌려놓았는가 하면 반공화국 영화 제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인다고 하면서 모금운동이요 표창수여식이요 모여하는 광대국을 펼치고 모든 영화관들에서 이 영화들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것은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 속에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하고 최악의 대결 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더욱더 파국으로 몰아가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사기와 협잡에 이걸이 나고 동족대결 광기가 골수에 들어찬 박근혜 패당이 극악한 반동 영화들을 제작하여 내달리고 있는 분별없는 짓이야말로 진리의 대변자인 우리 영화 예술인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용납 못할 반공화국 도발행위이다. 공화국 국방부의 전체 영화 예술인들은 박근혜 패당의 대결적인 영화 제작 노름을 우리에 대한 극악무도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면서 온교리의 이름으로 존열이 단죄한다. 진리를 가르치고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영화는 마땅히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추동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더욱이 나라가 돌로 갈라져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영화 예술은 민족의 우수성과 요구하고 찬란한 문화를 내외에 널리 선전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회로 지향되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역적 패당이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여 벌려놓고 있는 반공화국 영화 제작 책동에는 남조선인민들 속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을 조장시켜 저들의 대결 정책을 합리화해보려는 불순한 기도가 깔려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정의와 양심, 진실을 생명으로 하는 신성한 영화 예술까지 더럽히며 동족대결의 피눈이 되어 미쳐날 때는 박근혜야말로 극악한 대결광 천하악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패당은 그 어떤 기만과 권모술수로도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통일 지향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동경심을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반공화국 영화들을 1점짜리 저질영화, 시대착오적인 영화, 오독침침한 영화동으로 신랄히 비난하면서 박근혜 패당이 더러운 영화 제작 노름을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서고 있다. 남조선의 영화 예술인들은 추악한 박근혜 패당의 대결적인 영화 제작에 동조할 것이 아니다. 이제라도 역적 패당의 반역적 정체를 똑똑히 가려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이바지하는 의로운 창작 활동으로 시대와 민족 앞에 지는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심의 보림을 받은 박근혜 역적 패당은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영화 제작 노름에 매달릴수록 저들의 비참한 종말의 시각만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주최 105, 2016년 8월 19일 평양.